태자사 남공대사 비석 김생집자 고려 광종 5년 태자사 남공대사 비석은 통일신라의 국사였던 남공대사의 행적을 기리는 비석이다. 비석의 원래 이름은 태자사 남공대사 백월 서운탑기다. 이 비석은 우리나라 서예 신품사현 김생의 글씨를 집자해 만든 것으로서 김생의 글씨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서예사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. 김생은 해동의 서성, 신라의 왕희지로 추앙받는 명필로 그의 글씨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연구된 바 있다. 비석에 새겨진 글씨는 작지만 김생의 힘찬 필치를 잘 보여준다. 글씨 형태는 정방형에 가까우며 필획 또한 살이 잘 붙어있고 변화가 크다. 집자된 김생 필적을 통해 통일신라 서예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. 비석 앞면에는 남공대사의 일생과 업적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남공대사 입적 당시 세상이 어지러워 비석을 세우지 못하다가 고려 통일 후 광종 때 비로소 세웠다는 제작 일화 및 관련 인물이 기록돼 있다.